아무도 날 이해할 수 없대 out of control 더 크게 키워 두근대는 엔진의 soul 값없이 움켜진 I am a steering wheel 날 믿고 take a seat oh let's go 보다 뜨겁지 속도 wheel for the thrill 너의 feel 전부 zip 전부 zip 어딘가 삐딱한 나의 vibe 환영의 빛나는 화살 yeah we are already alright we already alright canvas 같은 길을 밟아 반짝이는 scary way we hold 하면 어때 okay I love it when I do We go, red light, but we go. Red light, sign, but we go. Red light, but we go.